사는 곳은 어딘지 너의 나의 tell me everything about you Oh my god 너도 열여섯 You'll be the sweetest one, so come and take my